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돌아보았고요. 절기와 제사 제도 등을 다시 한번 선포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또 서원 규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자로 서가게 하시고, 또 규정과 또 지나온 것과 또 새로운 것, 또 규정과 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게 하시고, 또 미디안을 진멸하게 하여서 부정한 것들을 점점 하나씩 하나씩 멀리하면서 철저하게 끊게 만드시고, 또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철저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떤 준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철저히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아주 아주 철저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로서 바로 서야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류의 그 문명 발상지 중에서 가장 큰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문명, 그 문명이 교류하는 그 중간 지점쯤이 바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문명이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지점, 이 팔레스타인을 어쨌든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통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특별한 나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아예 이 이스라엘 문명을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에 다른 문명과 같이 존재하지만 세상 어떤 나라와도 다른 문명,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도록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말이 쉬운 것이지 좀처럼 우리에게 적응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죠? 르우벤과 이 갓 지파는 가축을 기르는, 이 목축에 전념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 건너기 요단 동편 땅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한 땅이었죠. 그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요단강이 있으니까 물이 해결되죠. 풀이 많이 자라죠. 기후도 좋고 너무너무 가축을 키우기에,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요단 동편에 우리가 정착하겠습니다. 우리 지파는 굳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이것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의 요청은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바라보았을 때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물론 속으로 욕은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익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요즘 잘못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낙심하거나 누군가 상처받는 것,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것이 현대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현실이며 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있는 두 큰 문명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 보여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들의 그 지파의 특성과 딱 맞는 그 땅을 두고서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손해보는 일이며 아픈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의 자리는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마치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손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픔, 손해 이런 개념들은요,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나쁜 겁니다. 미련한 것이고요. 안 좋은 것이죠. 악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무식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죠. 세상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요즘 귀에 쏙쏙 박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회사 광고 문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 이름이 마음봇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마음은 줄 수 없다. 마음을 주는 것은 모든 걸 주는 것인데 마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 탄식을 하는데요. 아마 세상도 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고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마음을 선뜻 내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고 이 세상의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도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이 아파서 안 한다면 배탈이 겁나서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이다. 물론 남녀간의 사랑을 말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 사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셔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두십시오.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궈 두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고 어두우며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 마음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프지 않으려고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 영혼은 부셔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주 단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은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인주의라는 원래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릇되고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주의는 이런 것이겠죠. 언젠가 미국 그 매사추세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판인가 하면요, 부두가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쪽 편쯤에 한 젊은 남자가 일광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수영 자격증도 있었대요. 수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익사한 이 사람의 가족들이 너무 열받은 거죠.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미국은 뭐 조금만 이래도 다 고소를 하니까요.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갔습니다. 근데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이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됐을까요? 아니요. 무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은 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무죄. 그때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 신문기사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무지막지한 개인주의의 두터운 성벽. 사회적으로도 이 개인주의라는 말이 개인만 생각하는 이런 말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실 진짜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기주의죠. 진짜 개인주의는 뭘까요? 진짜 개인주의는요, 스스로 잘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서서 그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개인주의는 나다의 사명과 굉장히 가까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똑바로 잘 살고, 잘 살고, 잘 서고,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도 잘 살도록 하는 게 진짜 개인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독립이라는 말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독립이라는 것도 자꾸만 혼자서고,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닙니다. 독립은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인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 작가가 책에서 독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독립이란 기존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했죠? 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그죠?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통치에서 우리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독립을 하면 이제 모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는 게 독립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완전한 독립국가로 새로운 관계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진짜 독립인 겁니다. 사람이 커서 부모에게 독립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단절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와의 관계도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보살펴야 되는 식구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그 남자의 독립은 그가 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우자, 그 여성의 보살핌이 있어야 그 독립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독립인 것입니다. 요즘 그 법원 사법계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영장을 기각하고 구속적부심에서 이상한 석방을 선고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조지영 교수라는 사람이 쓴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단절되어 있을 때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법관은 살아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일반 국민들과 국민들의 삶과 죽음, 비통과 환희, 고뇌와 행복을 몸소 체험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독립할 수 있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왜 이 사법계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사회와 서민들의 삶에서 그들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그 심정과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 들어오고 일반 국민들의 그 정서를 공감할 때 진짜 사법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진정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진짜 독립의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이 가지는 의미. 이것이 진짜 개인주의, 진짜 독립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기심으로 인해서 단절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열 지파와 단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이 아닌, 진정한 개인주의가 아닌, 라다의 사명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몰아내야 될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과 이 갓지파를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실 때 모세가 예로 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이스라엘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가데스 바네아 그 대반역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절망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울면서 그렇게 주저앉아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무너무 큰,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죠.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생각 없이 했던 바로 이 말이 바로 그의 준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준하는 아주 심각하고 위중한 것이라는 것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진정한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의 이기심으로 인해 단절로 인해 또 한 번 진멸되고 광야에 버림받아 멸망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책망을 받은 이 두 지파가 번쩍 정신이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이 새로운 태도를 갖추며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게 됩니다. 어떤 절충안입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분배받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지파 앞에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지파 앞에서 싸우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르우벤과 갓이라는 이 두 지파, 이 용맹한 돌격대를 얻은 겁니다. 모든 전쟁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전쟁과 정복에만 힘을 쓰는 겁니다. 그 나머지 지파들은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뒤에서 같이 싸우면서 또 자신들이 얻을 땅을 정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이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옛날의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입니다. 보급. 왜 우리나라 임진왜란에서 이수신 장군이 위대한 그 승리를 했는가 하면 그 위대한 승리의 기초가 뭐냐면 그 외군의 보급로를 다 끄는 거예요. 보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초기지가 된 거고 군량이나 모든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역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지파의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가 광야에서 진멸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더욱 체계를 갖춘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고향제일공동체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과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이기심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그 원망 대반역 사건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죠. 뭡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이기심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려고 해야 되고요. 아픔으로 나아갈 그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동양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일제시대에 그 독립한국에 대한 희망의 시를 쓰셨죠. 동방의 등불이라. 그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이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죠. 그분의 작품 중에 키탄잘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인데 시 같지가 않고 그냥 동화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구걸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님의 황금 마차가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은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불행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황금 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은 나에게 다가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님은 오른손을 내밀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헐벗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몹시 당황했던 나는 얼떨떨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나는 내 자루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바닥으로 쏟아놓았습니다. 쏟아진 초라한 물건들 가운데서 작디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교회를, 하나님을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겁니까? 고작 황금 나달 한 개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죠.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인가?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집착한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달 한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표를 걸어놓고 나달만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요. 내어줄 거는 내어줘야 됩니다. 아플 거는 아파야 하고요. 손해볼 건 손해보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 친구 녀석이요.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하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녀석이 이만한 아이스박스에 고기 잰 거랑 음식을 가득 사왔어요. 이거 가지고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거든요. 제일 오르기 힘든 봉우리인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개고생이죠. 그거 들고 올라가려면. 그럼 거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워도 이 아이스박스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일수록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뼈 속을 비웁니다. 그래서 새들은요, 높이 나는 새일수록 뼈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비우는 것은요,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못하고 이곳,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이기심이라는 무거운 배낭과 아이스박스를 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독립이고 그것이 라다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무겁게, 양손을 무겁게 하여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기심을 버리고 가볍고 자유롭고 독립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파할 수 있는 용기와 손해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볍고 자유롭고 독립된 삶으로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고향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